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.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.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. 이것은 그냥 우리가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.